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. 남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약속도 하더란다. 다시 못 올 그 날짜를 믿어야 오르냐. 속는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선에 떠나가는 열차마다 원수와 같더란다.